걱정하고 싶었어. 영원히 너를 걱정하고 싶었어. 반쪽 사랑이 너무나도 깊었어. 이별 앞에서 한숨이 너무 깊었어. 우리 그만 만나자는 말, 전화기 속에 생기 없는 네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. 우린 침묵했지, 정적 많이 빽빽해. 이별 후에도 내 그리움은 생생해. 그때를 추억해, 달콤했던 너의 입술. 매일 밤 입에 든 네 사진과 쓴술. 너무 막 사는 거 아니냐고 친구들은 나를 다 그쳐. 희미한 널 그리면 어느새 시계 바늘은 새벽을 가르켜. 난 애써 괜찮은 척해 거짓에 칼을 쏘. 내 맘처럼 텅 빈 하늘은 다시 다른 줘.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너. 돌아가지 못하게, 버리지 못하게, 널 두고 떠나지 못한 게 잡아도 소용없다고, 날 위한 거라고 사랑해, 나 행복하라고. Yeah, baby don't cry. 넌 혼자 이별이란 버스를 타버렸어. 날 두고 사랑의 종점으로 가버렸어. 넌 매달리는 나론 식자처럼 쉽게 버렸지만 나는 네 칫솔조차 버릴 수가 없어. 내 옆에 네가 없어.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게 꿈 같아. 네 꿈을 꾸면 버릇처럼 나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가 황급히 끊어. 그래 난 너무 무너. 내게 너뿐이었는데 네가 내 꿈이었는데, 네 안식처는 오로지 네 품이었는데. 내 전부였던 널 내가 어떻게 지워. 널 붙잡지도 잊지도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. 막막해 내 안에 너란 존재감 때문에. 눈물을 참고 싶어 아는 입술은 때문에. 너 떠난 후 내 안엔 아무도 없었어. 단 하루도 내가 나인 적이 없었어. 돌아가지 못하게, 버리지 못하게, 널 두고 떠나지 못한 게 잡아도 소용없다고, 날 위한 거라고 사랑해, 나 행복하라고. Yeah, baby don't cry. 제발 다시 돌아와줘 내게로. 너 하나만을 기다리는 팔베개로. 날 가두는 이 고독이 난 너무 싫어. 다시 데려가줘 우리라는 세계로. 나 예전처럼 보고 싶어.